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예, 소병익입니다. 저 추석이고 어쩌고 해서 2주간이나 쉬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뭐 10월달이다 보니까 또 행사도 많고, 저 토요일, 일요일 뭐 계속 뭐 행사 갔는데, 좀 그 어른들도 많이 뵀는데, 참, 저 나이를 먹어가는 내 모습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 늙은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참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그 행사철이나 이런 때 한번 뵙는데 좀 마음이 좀 생각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저 한번 수시로 좀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 바쁘다는 그 핑계 하나로,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뭐 방학 때나 이렇게 그런 때 이렇게 놀러 가면 고모나 이모나 이렇게 참 반가워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되게 갚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자, 힘찬 월요일 시작하면서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황진이를 한번, 예, 황진이 드려드리겠습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어린 여름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네, 황진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삶의 참된 아름다움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그 글로 쓴 글이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은 생명력에 있고 그 마음 씀씀이에 있고. 그 생각의 깊이와 실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맑고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맑고 아름답습니다. 깊은 생각과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밝고 지혜로운 빛이 느껴집니다. 녹슬지 않은 반짝임이 그를 언제나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옳은 일이라면 묵묵히 하고야만은 사람에게서는 큰 힘이 전해져 옵니다. 강한 실천력과 남을 헤아려 보살피는 따뜻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누구의 눈을 담고 누구의 코를 닮은 얼굴보다 평범하거나 좀 못생겼더라 하더라도 어쩐지 맑고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만의 향기와 매력이 느껴지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람들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십시오. 거울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의 샘물은 얼마나 맑고 고요한지 내 지혜의 달은 얼마나 둥그렇게 솟아 내 삶을 비추고 있는지 내 손길 닿는 곳 발길 머무는 곳에 어떤 은혜로움이 피어나고 있는지 내 음성이 메아려지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 진실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런 게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또 그런 의미로 노래 한 곡도 들어보죠. My Way. 볼 곳 없네 정말로 피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몸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고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몸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몸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아, 네. 윤태규의 My way였습니다. 그렇죠. 삶, 저, 이렇게 못 모르고, 이렇게 어릴 때는 겁도 없었지만, 이게 살다 보면 또 겁도 많아지고, 그게 인생이 아니겠나.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는 이제, 사람의 그 참된 아름다움을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잊고 사는 행복이라는 게 또 또 뭘까? 행복을 잊고 사는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잊고 사는 행복, 내 삶이 너무 버거워하며 생각이 들 때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고 감사하다고, 가진 것이 없더라고 생각이 들 때, 가진 것이 없어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 넌 괜찮은 사람이야,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 라고, 주머니가 가벼워 움츠려들 때, 길거리 커피 자판기 300원짜리 커피에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300원으로도 딱히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살아 숨쉬는 고마움을 때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 내일을 오늘보다 더 나으리라는 희망을 생각한다면 우리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늪에 빠뜨리는 무모함은 없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해진 당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답니다. 나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에너지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닌 빼앗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겠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좋은 말을 하면 그렇게 좋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행복인데 그런 걸 잊고 지금까지 살다 보면 이런 게 좀 잊어지죠.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인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저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참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모두 힘이 돼주고 또 힘이 될 거고 그런 그 고마움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나 글을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우물과 마음의 깊이.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을지 얕을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예. 내나 그 아름다움이나 행복이나 그 마음의 깊이 이런 거는 또 다 어떻게 보면 다 동질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글처럼 이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러겠죠. 자, 노래 한 곡 또 들을까요? 자, 남자인데 우연이가 부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도 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우나요?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우나요?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이 여자도 울지 예, 남자인데 우연이었습니다. 아, 노래 참 좋죠? 아, 요번에는 그, 제가 감동 깊게 읽은 그, 어느 주부의 감동 글을 한번 읽어 드릴 겸, 자, 너무 좋아서 한번 다 여러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 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머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뭐든 다른 거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장이었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노동이었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막노동하시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막노동을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쪽쪽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마한 집도 아주머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팔으시고 지금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전 살림만 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애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머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넉 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봐서 짐만 되고, 늙은이가 가봐야 짐만 되고 눈치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먹고 드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으시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걸레 빼앗으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그게 편하시답니다. 아버님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문남 며느리 눈치 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시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이라고 주십니다. 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서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 가던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보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시면서 돈 보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를 온남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에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가려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한 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랑 아버지랑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시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이 나,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아버님에게 죄송하다며 꼭 손잡고 또 엉엉 울었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지만요. 심하게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았던지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낸 후 세 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꼭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며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젊잖아요. 사랑해요, 아버님. 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이 글을 소개한 주부님께 정말 축복을 드리고 싶네요. 시아버님과 행복하게 사시길 저 또한 기원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지만 참 삶이라는 게 동기도 참 중요하구나. 참 멋진 그 아버님의 그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착한 며느리의 그 효하는 모습이 이렇게 또 구구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나들이라는 그 곡을 들려줄 텐데 나들이 그 이광조 씨가 불렀어요. 가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이제 연주한 곡인데 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길 따라 걷다가 바닷가 마을 지날 때 착한 마음씨의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물가에 붕어 있으니 돌멩이 위에 걸터앉아 그곳에 쉬어 가리라. 이 땅에 흙냄새 나면 아무데라도 좋아라. 아, 오늘 밤도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다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밝혀주는 그대의 정든 품으로. 가다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 품으로. 그대의 정든 품으로. 자, 나들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광조의 그 나들이였는데, 그 색소폰으로 이제 저 노래 그 이광조 씨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색소폰으로 이렇게 또 들으니까 이색적이죠. 예, 삶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뭐 행복이나 그 아름다움 이런 말도 하고 어느 그 주부의 그 말하자면 사연을 감동을 그의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참 삶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예? 그 관심과 그 이런 걸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되는 일을 그렇게 그 우리는 어렵게 그 살고 있죠. 아, 그 이런 거를 또 그 남편이나 사회 구성원인 그 친구로부터 또 이렇게 좋은 삶을 또 꾸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맹모 삼촌 지교를 보면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에서 그 이웃을 잘 만나고 그런다는 것도 하나의 그 행복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저 좋은 우정, 친구라는 걸 요즘에 또 이제 막년도 다가오고 이래서 이제 모임이 이제 동창회다 뭐다 모임이 좀 이렇게 많아지죠. 결혼식 뭐 이런 것도 많아지고 이런데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친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우정이 뭘까? 누구를 만나 좋아하게 되고 친구로 삼게 되어도 진정 아름다운 우정으로 남고 싶다면 그대에게 반대급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어쩌다가 그가 나를 모질게 떠나간대도 그가 내 곁에 머무는 동안 내게 준 우정으로, 내게 준 기쁨으로, 내게 준 든든한 마음으로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느껴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어긋맡기며 서로에게 마음의 의지가 되는 참 좋은 친구. 아픈 날에, 어려운 날에, 가난한 날에, 외로운 날에, 정말 좋지 않은 날일수록, 정말 몹쓸 환경에 처할수록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너와 나의 만남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생각해요. 노래 제목에도 친구라는 노래가 많고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아픈 날에, 어려운 날에, 가난한 날에, 외로운 날에, 정말 좋지 않은 날들일수록 정말 몹쓸 환경에 처할수록 우정이 돈독해지는 예? 그런 만남 참 좋겠죠. 아, 이번에는 저 옛날 노래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최무룡 씨의 꿈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예. 예, 꿈은 사라지고 였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원판으로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기술력이 약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도 흑백 영화처럼 이렇게 좀 사운드는 별로 안 좋고 음질이 별로 안 좋아도 그런 느낌을 좀 고고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예. 벌써 그냥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사람은 그 모두 다 그 색깔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그 제 방송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저 지루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번 뭐 한 주에 그 또 한 시간이니까 또 그도 진지해 보는 것도 또 괜찮아요. 삶의 가파른 오르막길이라는 이 그 글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을 오를 때면 매력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힘겹게 올라간 그만큼의 거리를 신선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편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 더운 여름날 산행 중 깨닫게 된 너무도 평범한 이 사실이 내게 더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과도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힘겹고 고생스럽게 높은 산을 올라가면 그 거리만큼 경치를 즐기며 보다 편안하게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금 올라가다 힘겹다고 포기하면 그 좋은 경치들을 볼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과 꼭 닮았다는 지금 그대가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삶의 가파른 오르막길은 언젠가 반드시 힘겨움만큼의 편안함을 선물한다는 삶이라는 산행의 진리를 기억한다면 그대에게 닥친 시련과 힘겨움들도 그리 절망만은 아니겠죠. 산은 언제나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인생 그래도 힘들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매사에 순조롭고 편안함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상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이 세상 아직은 마음 따뜻한 이들이 있기에 살아볼 만한 세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더 산행하기도 좀 좋고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기에도 참 좋은 그런 계절이에요. 건강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김국환 씨가 그랬죠. 세상에 양복한 벌 나와서 좀 양복한 한 벌 좀 걸쳤는데 그 행복하지 않소 뭐 이러면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렇듯이 그 각자의 기준을 너무 높이 잡는 것보다도 꿈은 그 높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삶을 영위하는 그런 필요한 그런 소망은 좀 적게 가지면 행복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 계절적으로 좋다 보니까 좀 시간만 나면 운동해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천재하고 그 바보하고 차이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말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한 그 이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섭지 않아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제가 연주한 색소폰 곡으로 이맘 다시 여기에 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것도 색소폰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마 저 노래말이 안 나와요. 그냥 노래말 한번 읽어드리고 그 이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다시 여기에. 못내 아쉬운 이별이 어느새 그림되어 설레는 더운 가슴으로 헤매어도 바람일 뿐. 끝내 못 잊을 그날이 지금 또다시 눈앞에 글썽이는 흐린 눈으로 둘러봐도 하나일 뿐. 아, 나의 사랑은 때로는 아주 먼 곳에,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고 싶을 뿐. 하지만 저쯤 멀어진 그리운 우리의 사랑, 대답이 없는 너의 뒷모습,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아, 나의 사랑은 때로는 아주 먼 곳에,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고 싶을 뿐. 하지만 저쯤 멀어진 그리운 우리의 사랑, 대답이 없는 너의 뒷모습,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엘토 색소폰이죠. 엘토 엔트색스폰 연주는 소병이 본인이 했습니다. 아,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다 이런 이야기가 그 무엇보다도 그 긍정적인 그런 삶, 긍정적인 사고로 그 사는 게 더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 이번에 뭐 장사도 그 우리 상대원 시장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요즘에 가뜩이나 뭐 싹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참 기쁘더라고요. 좋고 예전에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그런 세상이 이제 지났어요. 윈윈이죠. 서로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또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주까지 또 행복한 그 한 주를 그 돈도 많이 벌고 그 즐거운 그런 한 주로 만들어 가는 게 채워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자 귀걸이사 들려드리겠습니다. 귀걸이사 김신호의 Cheers.